대양절에 점하여 알렉세이 돈첸코, 블라고예 센스크,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협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아무르주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협회 대표단이 14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.